나 조용히 그대에게 걷는다. 입맞춤에 주저앉은 마음에 또 가만히 그대 머문 빈자리. 매만진에 그려보고 싶어 널. 흐린 화폭 속에 널 불러보고 싶어 널. 뒤돌아서는 넌 무뎌져 가네. 달빛은 눈을 적셔있냐 이젠. 저 문은 너를 붙지 않냐. All alone in the moonlight. Oh yeah. Yeah, yeah. 처음 우는 너.